가쁘게 차오른 숨에 쫓겨 달아나기 바빠져 터질 듯 보채는 심장을 달래는 법 난 몰랐죠 어쩌면 이렇게 난 어린가요 하늘은 왜 또 이리 높은가요 수백 번을 뛰어봐도 제자리에 서 있죠 바라는 만큼 날아 느껴볼 수 있다면 내 마음 가득 저 하늘을 담아서 전해줄 때 저만 가겠죠 멈췄을 자신도 없